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청자 여러분. 저 한국사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방송이 말이에요. 음질이 아주 안 좋았어요. 지난주 방송이었죠. 그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음질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조그만 그 박스를 이용을 해요. 그 채널 4개가 되는 건데 4 채널이 있는 건데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죠. 지금까지 뭐 스테레오로 안 되고 모노로밖에 한쪽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네 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옮겨서 했더니 그게 괜찮았었는데 요 전에는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아마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지 그 박스가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그래서 말이에요.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인데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하나 여러분들이 보셨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뭐 그리 많지는 않으셨어도 이렇게 같이 보신 분들인데 아마 이렇게 영상이 또 자주 끊겼을 거예요. 그게 뭐 또 보니까 무슨 레솔루션이 잘 안 맞았다 뭐 그래요. 아, 참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또 이거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조금 더 나은 것을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방송에 임합니다. 그런데 스트리밍은 여전히 좋지 않은 거로 나오고요.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레솔루션을 세 개로 압축해서 다 써보고 그 중에서 제일 조금 아래 숫자로 된 것을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그냥 빈 땅에 말이에요. 그 집들을 막 져놓고 새로운 일종의 타운이에요. 그 뭐 한국의 은평구, 서울 은평구에 뉴타운 있듯이 그냥 빈 땅에 그 주택들을 많이 건설해서 아직 이제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어도 여러 가지 그 어떤 간접 시설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말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여기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좀 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다른 데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게 그 질이 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그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데 다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사는 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지 제가 오디오하고 좀 카메라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른 그 프로 유튜버들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은데 유튜브로 방송하는 사람들 유튜버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많은데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고 그래요. 아무튼 이 문제를 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이제 다녀온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여유가 되는 대로 해서 장비를 좀 모아보고 구입할 거 있으면 구입하고 뭐 해가지고 말해요. 좀 해볼까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영상과 또 음질이 되도록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화라면 그 핸드폰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생방송으로 하니까 그때그때의 그 스트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송출하는 데에 제가 받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녹화라면 괜찮지요. 그래서 편집도 할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인터넷 서비스가 나쁘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걸 업로드하면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고 그런데 이게 생방송이라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컴퓨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국에를 가지요. 한국에 가는데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이 로마 교회 수신자들에게 그 여러분들을 좀 굳게 굳세게 좀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 우리가 보통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한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지요. 신유인사, 뭐 방언은사 이런 걸 신령한 은사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spiritual gift예요. 영적인 선물.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함께 지내면서 서로 믿음의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내가 좀 격려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좀 방문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교제를 통해서 좀 나누고 말해요. 그래서 또 혹시 저에게서 가져가실 은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나눠주고 싶은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또 나눠드리고, 제가 또 취할 것은 취하고, 그래서 서로 굳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시간을 나누면서 떡을 함께 떼면서 저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특별히 제가 격려를 받고자, 바울처럼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저에게 뭘 받으시려고만 하지 말고 저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좀 저에게도 나눠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또 제가 나머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더 굳센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하니까, 또 그런 목적으로 여행을 하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저를 기뻐 맞아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만남을 주님 안에서 아주 기쁘게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박근혜가 구속이 되었죠. 구속이 됐는데 그 이번 일로 그 한국 사회에 적폐가 좀 청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임시정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를 건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시정부 때부터 그것을 건국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를 건국절로 하는 것은 불손한 의도가 있다, 뭐 방송 중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헌법에도 임시정부의 그 적통을 따른다고 뭐 그 적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치면 이승만이 그때 그 우리 미주 동포들의 후원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그 위치 확보가 되지 않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와의 갈등을 이승만이 뭐 벌였다고 하죠. 뭐 그러면서 임시정부에서 아무튼 이승만을 탄핵을 한 적이 있대요. 역사적으로 그거로 치면 박근혜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그 해방 이후로 치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방송에선 첫 번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사에 대한 무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헌법이나 그밖에 뭐 그렇죠. 역사에 관한 그 인식이죠.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알고서도 해방 이후를 우리나라 건국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이너서클들 있잖아요. 내부자들의 그 교묘한 수책이든지 아무튼 첫 번째 탄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이에요. 아무튼 이번 탄핵 이후에 박근혜 구속이 한국 사회에 그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주의는 악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체주의 집단 중에 하나가 기독교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집단, 이 집단은 한국 사회의 그 가장 유력한 적폐 집단이다, 적폐 세력이다, 청산해야 할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10년 전은 더더욱 그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로 이제 목사들이 될 텐데 이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종교적 권세를 가진 갑질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계가 전체가 그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매우 심각하게 보이고 있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적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청산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오해들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재벌 해체가 회사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몇몇 그 소수의 지배 계급에 있는 그 대기업의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독점적 권력을 유지해서 그 경제 그러니까 회사들이죠. 그 기업들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 지배를 통해서 그들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부를 이렇게 혼자 독점해가는, 그리고 또 경제 자유 또 경제 인권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지 않고,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정말 흡사 소원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몇몇의 재벌 일가들의 신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구조를 깨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노예가 된 상태란 말이죠. 지금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뒤져보니까 말이에요. 딱 한 군데에서 한겨레였나 노컷뉴스에선가 그 삼성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수십 개 신문에서 또 우리나라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뭐 현재 다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또 지나간 일로 쳐서 말이에요. 다루고 있지 않은데 그냥 뭐 그렇게 그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머리에 하얀 그 모자 하나 두건 같은 거 쓰고 그냥 흔한 마스크 하나 쓰고 또 하얀 옷 같은 거 정도 입는다고 해서 그 화학물질로부터 전혀 보호가 되지를 않죠. 그거는 그 마당에 그 먼지를 쓸어낼 때 정도죠. 사실은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설사 그 우주인들이 입는 그런 우주복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특별한 옷을 제작을 해서 입고 그런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운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 하얀 색깔로 입혀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도 모자도 쓰게 하고 마스크를 쓰게 함으로 인해서 일단 전시 효과를 누리는 거죠. 저것으로 충분한 그것이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된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방독면조차도 암모니아 가스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아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독가스들이 마스크 하나로 막아질 수가 없고 피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거나 평생 고치지 못할 뭐 백혈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걸렸더라도 삼성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재벌이라고 하는 독점적 경제 권력 이것들이 존재함으로 발생하는 거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구조를 끊어내자가 이제 재벌 해체인데 재벌 해체를 흡사 회사를 망가뜨리자 아니면 무슨 그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뭐 사회에서 제거하자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다수 이너서클이 있단 말이에요. 내부자들이. 근데 결코 그게 아니죠. 그런 악한 구조적인 모순을 깨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의 적폐 청산 대상이다.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주의 집단이어서 그런다. 전체주의 집단 아시잖아요. 옛날에 뭐 왕조, 그 왕이 다 다스렸잖아요. 그 왕의 말이 그 법이기도 했고, 뭐 그다음 제정 러시아 같을 때에 그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무슨 이탈리아의 파쇼, 그다음에 뭐 독일의 나치즘, 뭐 일본의 군국주의, 그 이후에 뭐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칼막스를 실천한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공산주의로 표방했던 그 국가들이 사실은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욕을 먹는 걸 보니까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어떤 또 다른 권력에 독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다른 그 다수 인민의 주의 그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지배 세력이 따로 분명히 존재했고 그들이 흡사 과거에 뭐 그 전체주의 전체 국가에서 보였던 어떤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서 나중에 공산주의 국가도 그와 같이 전체주의라는 욕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도 이제 그 박근혜 사저 앞에 가서 그 뭐 마마 뭐 이렇고 그런 거 보니까 뭐 한국이 전체주의 국가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다양성이 많이 없어요. 다양성이 제가 미국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딱 30년이에요. 만으로 30년인데 한국에 가보면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많이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유행문화가 있고 그 유행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문화가 유행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다양성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은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 보여요. 제가 뭐 사회과학자도 아니니까 자세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지나가다가 보면 구두방 같은 거 보면 여기 신발 가게랑 달라요. 비슷한 디자인들이 그 진열된 신발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옷 가게를 들어가 봐도 패딩이라고 하는 거 촘촘하게 이렇게 뭐 싱글 박음질이 돼 있는 옷이 유행이다 그러면 지난 겨울에 가서 보니까 그런 옷들이 다수 걸려져 있고 이렇거든요. 굉장히 많이 걸려져 있고 길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비슷한 옷들을 입고 있고 비슷한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옷차림 뭐 이러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얼굴에 칼을 대는 성형까지라도 이마가 저도 이제 딸이 셋이니까 듣고 보고 해서 알게 된 거죠. 이마를 툭 앞장구로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앞트임, 뒤트임, 뭐 눈 밑에 뭐 우동가락 집어넣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애교살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라든가 피노키오 코 만드는 것 같이 얼굴이 다 똑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얼굴 모양까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개인의 개성이 만약에 존중이 되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는 문화가 있더라면, 그러니까 각각의 생김새와 또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에 대한 독특성에 대한 그 존중이 되지는 문화라면 한국이 좀 다양성이 확보되지고 그럴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주의 모습이 많이 사라질 텐데 여전히 그렇지 못해서 이와 같이 이런 지금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번에 박근혜 구속이 적폐청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제가 사도행전 18장을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아이고 제가 스가랴서를 읽었었나봐요. 스가랴서가 펼쳐져 있네.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삶이죠. 그렇죠? 정말 신자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지킨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움이 죽임을 당하는 미움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는 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신자로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미움이 되는 예가 나와 있어요. 예가.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끌려가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해 1절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4절쯤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였대요. 그런데 누구랑 벌였냐 하면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하나님을 믿는 특징 중에 하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신앙이라는 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논쟁을 벌였겠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야. 구원이라는 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의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된 사람은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고, 그래서 그 의의를 실천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세상과의 다른 구별된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기적 이런 거를 쫓아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벌였죠. 또 그리스 사람, 이 사람들이 뭐 이 당시에 헬레니즘 시절에 뭐 이런저런 철학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뭐 에피쿠로스 철학,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등등 이런 철학 등등의 등등과 그런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은 안식일마다 그렇게 사람들과 토론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등등을 가지고 토론을 벌였겠죠. 시각이 달랐을 거예요. 그들의 이해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의 이해가 성경이 기록으로 제시해 놓은 그것들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토론을 벌이고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이 두 사람으로 특정되는 세상 철학으로 무장한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의에 이르게 된 자로서의 구체적으로 의를 신천하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아니라 뭐 기적 등등을 쫓아다니는 것이 흡사 신자의 삶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그들과 날마다 토론을 벌일 정도로 여러분들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와 같이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젖을 먹는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뜯어먹듯이 씹어먹듯이 읽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랬죠. 그랬더니 바울은요,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어느 집에 방문을 하거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복을 빌어주라라는 말이 아니죠. 하늘의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복을 그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나와서 바위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바울도 그랬던 거죠. 한두 번 권했겠죠. 그런데 반대하고 비방했어요. 날마다, 아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토론을 벌이고 설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고 더 나가서 바울을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니까 바울은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멸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고 떠나갑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떠나요. 바울은 거기를 떠나요. 떠나서 유스도와 디디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회당 옆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은 아무튼 그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밖에 뭐 회당장 그리스보도 나오고, 뭐 아무튼 뭐 그 동네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며 살았겠죠. 거기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가 머물렀던 그 주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유대 사람이 한패가 돼서 똘똘 뭉쳐서 바울에게 달려 들어가서 재판적으로 끌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1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들과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면서 세상의 철학 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위협을 가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들은 세상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가더라 그리고 고발 조치하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발한 이유가 이 사람이 법을 어기더라 그러면서 신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세상 법대로 살지 않는다. 그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그와 같이 고발 조치를 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조차 어떻게 말을 하고 하냐면 그 유대 사람들에게 갈리오 총독이 말을 하는 거죠.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법정이 끌고 갈 일도 아니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무슨 뭐 어떤 실정법을 어겨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거나 그러지 않은 거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안식일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온전히 하늘 섭리를 전달한 것에 불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도 그랬지만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에겐 특별히 그것이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일이 되었을 텐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했을 거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손으로 잡아 죽였다라는 말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될 터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수를 꼽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비도덕적이거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라거나 뭐 그들에게 경제적인 해를 가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위협을 가했거나 하는 일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 듣는 것을 못 참았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재판정으로 끌고 가고 고발 조치를 했더라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 심각하게 오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성경에는 결코 말해놓지 않고 있는 것을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 적당히 정치적인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인들과 실정 정치인들 간의 정치적 타협을 해서 만드는 것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 정치인들이 실정 정치인들과 야합을 했고 그 종교 정치인들은 사실은 신앙인이라기보다 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와 같이 정치를 함으로 자신들이 종교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됐고 종교 정치적 권력을 가지면서 경제적 부도 누리고 뭐 아무튼 이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거죠. 거짓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모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흑암의 세력들, 세상 정사와 권세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흡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알아서 하나님이 매우 실천적이신 분인데 우리는 이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혹은 이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오해가 쌓이고 사람들은 나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되며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늘상 그와 같은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거 성육신 목회를 우리 신자들 모두는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한번 오늘은 그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뭐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데 한번 반응들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반응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독신문을 봤어요. 기독신문. 기독신문을 보니까, 탄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없고 또 그냥 다른 뭐 목사직 유지한 채 정치하는 목사는 징계해야 한다. 뭐 그 밖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는 5월 9일 날로 변경한다. 무슨 광주 중앙교회는 사태를 새 국면을 맞이했다. 뭐 아무튼 이런 그냥 일반적인 교계 이야기예요. 그냥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면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딱 한 꼭지를 해놨어요. 제목이 탄핵 갈등 교회가 풀어야 한다. 제목이 근사하고 멋있었어요. 근사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사 중에 딱 한 꼭지 올려놓고 있더라. 그리고 뭐 뉴스로 전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이와 같이 파면 결정이 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원장이 김형원 목사님이시래요. 이분의 말을 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새롭게 되기 위한 시작이며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적폐가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이런 적폐를 해소하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 관문을 넘었을 뿐이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시작.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적폐청산의 계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상식적인 정치와 통치가 물러났다. 한국 사회가 정의의 기치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대요. 그리고 이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감동이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치와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분 역시 저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의 이름을 좀 모르면 어때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태평성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왜 광장에 나서야 합니까?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가야 합니까? 그것도 일 마치고 7시에도 마치고 어떤 사람은 6시 반에도 마치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늦은 시각에 맞춰서 깜깜한 밤까지 말해요. 그 추운 겨울에 어떨 때는 물대포까지 맞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우비를 자비로 구입을 하고 촛불을 들고 거기서 항의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분도 똑같이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우리는 불행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한국교회연합에서 한교의원 있잖아요. 한기총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그 어떤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한교의원. 한교연에서는 그 대통령 파면 결정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이자 사실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헌법이 3.1 혁명이라고 한대요. 사실은 그 3.1 혁명 이후에 사실은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때 만든 헌법이 어떤 헌법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미국 헌법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2017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보다 나은 헌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헌법이 사실은 만들어졌으니까 헌정사상 최초이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매우 불행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일반적인 말을 했어요. 92일간의 탄핵 정국의 마침표는 반목과 대결을 접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노력에서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고 이것은 늘상 기득권 세력이 말을 했던 것이어서 이것들에 대한 각항에 들어가서는 결코 이런 말한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한교연에 나왔던 어떤 한 원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온 과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탄핵 사태의 핵심은 사상전쟁 2년 전쟁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엎기 위해서 종북 자체가 종북 좌파가 벌인 일이다 라고 규정을 했대요. 그리고 또한 46개 주요 언론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혐의 내용을 조작했고 판사와 검사들이 좌경화되었다며 이번 탄핵 사태는 언론과 야당과 법조계가 짜고 진행한 것이라고 한 총의 원로 신학자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앤조이 가서 보니까 손보호 교수께서 이번 사태를 이념이 아닌 정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나름대로 뭐 이분이 신학 교수인가요? 아니면 기독교학 교수인가요? 아무튼 뭐 그러신데 이분이 유명하시죠.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 영향력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는 이념이 아닌 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전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교속 수사는 반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저히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에도 임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증거 조작의 우려가 있죠. 아주 심각하게 있어요. 그래서 구속은 매우 정당한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매우 착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국정농단을 벌인 주범에 대한 어떤 그 선의의 시각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결코 증거 조작을 하지 않을 인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외국에서 보아도 이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잘못된 범죄를 심판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재용 구속 이후에 삼성 주가가 올랐다고 하고 박근혜의 뭐 구속 이후에 뭐 무슨 아무튼 주식 그 투자 환경이 더 나아졌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한대죠. 한국에 대한 투자 환경이 더 나아졌다. 한국에 대한 투자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었을 때 지난 9년 동안에 특별히 지난 4년 동안에 가장 큰 이유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꼽았다는 거죠. 외국 투자자들이. 그런데 그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가 탄핵되고 파면됐으며 그 다음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오히려 투자 환경이 더 나아졌다라고 외국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손봉호 교수께서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하고 있고 뉴스엔조에서는 한 꼭지 더 달아놓고 있는데 기독정당이 대선에 도전한다. 기독자유당의 정광훈 목사가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승만 다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대선에 요즘 뭐 대선에 뭐 정말 개나 소나 다 나오죠. 그런데 아무튼 기독자유당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기독교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만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제가 그 한번 읽어드려 볼게. 주일 예배 설교 가운데 3월 5일 날 한 건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지만 이 장성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3월 5일 날 주일 예배 설교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승만은 하늘에 있는 설계도를 이 땅에 끌어내려 대한민국을 설계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 다음이 누군지 아는가 바로 장다윗, 즉 장성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다윗을 대통령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거다. 그분은 틀림없이 해낼 것이다. 두고 봐라. 그리고 또 이어서 장성민이 국민의당도 못 들어갔는데 되겠냐고 물을 수 있다. 아, 이분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안 받아줬나 봐요. 근데 못 들어가면 돌아가면 된다. 박지원 빨갱이 당에 간다고 했을 때 난 처음부터 못마땅했다. 근데 결국에 안 됐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다. 하나님이 야 쓰레기 같은데 왜 들어가? 차라리 당을 만들어. 라고 한 것이다. 장성민이 당 만들면 바로 1등 간다. 두고 봐라. 하늘의 설계도가 대한민국에 내려온다. 올해 안에 내려온다. 노 코멘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짜증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독당이라는 데서는 한국의 기독 정신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사드와 핵무장을 주장을 했대요. 아이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투데이 가서 보니까 크리스천 투데이 그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냥 의견을 달지 않고 보도를 하는 거죠. 보도를 하고 끝에 가서 이렇게 해놨어요. 현재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핵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이다. 이는 지난 시대의 전쟁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 배치를 빗댄 협박은 우리나라를 조선시대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던 국가로 여기는 듯 하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쭉 어떤 다른 말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인식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만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다른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조금의 변화는 있어 보여요. 제가 보면 조금의 변화는 있어 보이고 이전처럼 무조건 아멘 하지 않고 이제 목사에 대해서 각과 을의 서열로 인식하지 않고 이제 감히 입을 열어서 목사에게 도전적인 말들 그리고 매우 심각한 비판의 말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태도를 보았는데 우리 기독교계의 교인들은요 어떤 특정한 모양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같은 거거든요.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자도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합니다. 그런데 열두 제자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전혀 우아하거나 고상하지 않거든요. 매우 처절한 삶을 살다 갔거든요. 제자의 도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숨까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계처럼 여겨서 주를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가지고 이웃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우아하고 고상하며 들었던 말들이 사탕발림의 말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귀에 사탕 같은 그 말들을 하는 것 그렇죠. 그런 제자도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매우 우아하고 고상틱하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구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 같은 데를 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현대에 사용하지 않는 고어 같은 것까지 사용하면서 말이 굉장히 우아했어요. 또 어떤 그 남성분도 그러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뒤늦게 이제 그 뭐 SNS를 하신 분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됐는데 그 뒤늦게 SNS에 나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SNS 문화에 대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거기서는 뭐 어차피 손가락으로 하는 거니까 남 눈치 안 보고 막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들었거나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지 못할 그 말들이 있는데 아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믿고 있는 말과 얼굴 표정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 신념 같은 것들이 여전히 투철해서 그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는 즉 교회 내에서의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해왔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매우 그 강렬한 어조의 그 강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그와 같은 교회 내에서의 삶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시고 더 나가서 사회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다음 교회 목사들의 그 갑질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는 믿음을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버려서 어떤 종교 이념으로 변질시키고 또 더 나가서 종교 이념으로 변질시킨 그 믿음을 가지고 그저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심지어 쌍욕까지 해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어떤 변화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나마 그렇지만 여전히 소수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나이가 들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입에 그와 같은 그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말들까지 입에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변화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온라인하고 또 오프하고는 세계가 다른 것 같아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교단 내에 그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개혁적인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분들과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교계의 절대 다수로 보이고 그들은 여전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반응들 있잖아요. 그 반응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들 정치인은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삶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사회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사람들의 인식은 그다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아무튼 그 정치 지형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전에도 한번 많이 변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없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가 원상태로 돌아간 그 9년 동안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어요. 풍비박산이 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해서 그들에게 심정적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임승차를 할 분이 계시죠. 다음 대통령에 거의 확실히 당선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죠. 그분이 훌륭하거나 예를 들어서 독재에 대한 민주화 투쟁을 많이 벌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신 그 예들이 그리 없어요. 그리고 말도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데 이것은 그분에 대한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덕목 등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지난 9년 동안의 그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고 이와 같이 정치적인 지형이 변했단 말이에요. 변했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변해라 라는 거거든요.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명한 그 법도와 규례대로 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법도와 규례는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실천을 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악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을 그릇되게 하거나 아니면 실천을 하지 않는 이론가로서의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구원이 흡사 심리적 변화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세상은 변했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이와 같이 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실천되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도 정의가 어느 정도라도 구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도 일부 참여를 했겠지만 절대 다수의 한국 기독교 교인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으며 하도 악한 일들이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고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편들 수 없으니까 그냥 침묵으로 이 시대를 패싱바이 그냥 지나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던 사람들 침묵으로 그냥 중간 위치에 서버리는 거죠. 침묵함으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계의 다수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의 정의가 조금이라도 실천되고 이 땅에 구현된 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희생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가만히 있는 겁니까? 골방 신앙이에요? 개인 영성입니까? 그냥 성경만 파는 겁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탄핵 후에 오늘 방송 제목을 그래서 탄핵이 가져온 변화 이렇게 잡아봤어요. 탄핵이 가져온 변화.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이나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속한 사회의 변화를 그려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려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댓글 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여러분. 댓글 좀. 일단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제 생각이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댓글 하나 다셨네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탄핵되었으니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고 하죠. 벌써부터 뭐 불쌍하단 얘기하고 사면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정죄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죄는 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죠? 정죄, 죄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고 저것이 악, 즉 죄인 것을 분별해내는 거죠. 그것이 정죄예요. 정죄. 그렇죠? 그러니까 정죄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정죄하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우리 번역이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는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좀 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영어 번역을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가끔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단어로 해 놓은 것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재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거는 저지라고 하는 거, 비판, 비판, 판단, 재판 이런 거는 그냥 저지로 번역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왜곡하는 게 있고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켜서 전달하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젖지라고 알았으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이 좀 살펴볼 것들이 있다 보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죄거든요. 정죄가 과연 뭐라고 돼 있나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젖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정죄는 젖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죄, 죄를 정 죄, 이게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것이 이것은 right이고 이것은 evil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right or wrong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 right 옳은 거고 wrong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right의 반대말을 evil 이렇게 말할 경우가 있고 악한 것이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죄가 죄임을 율법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 그게 죄임을 죄라고 정하는 게 정죄잖아요. 그게 저지잖아요. 그런데 정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정죄는 뭐냐면 컨뎀이에요. 컨뎀, 명사로 컨뎀네이션 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궁극적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정죄하지 말라의 정죄는 컨뎀이에요. 컨뎀. 그리고 명사로 컨뎀네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죠. 그분만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에요. 우리는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 정죄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죄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성경에 다르게 구별되어서 진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 그냥 정죄하지 말라, 그냥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judge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 do not judge,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지나가다가 정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인식을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성경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아도 성경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거예요. 내 생각이 그른 것 같아도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신의 말씀이 옳은 거라는 거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해요. 우리가 겸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 모으고 얼굴에 환한 미소 띄고 언제나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성 밝은 것,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자기 의견을 잘 내세우지 않고 그저 남들에게 분위기에 맞춰가면서 하는 거,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 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랬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눈이 뜨여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내가 판단을 해보니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어도 내가 보니 그것이 믿을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했지만 살아보니 그르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아보니 인생에 많이 덕이 되더라, 그것은 차라리 옳다고 하는 것이 더 낫겠더라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겸손하지 않은 태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설사 내가 그런 것 같이 생각되어져도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상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 스스로가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상황인식이라고 하죠. 그 상황인식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해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해야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낼 수는 없죠. 그러면 사람의 동의를 많이 얻어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는 날 심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할 때는,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말을 할 때는,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태도로 내가 삶의 윤리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처해진단 말이에요. 처해질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거짓의 영, 즉 사단의 활동을 예의주시해야 해요. 그렇죠?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지금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바른가? 이렇게 다수가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인가? 그리고 간혹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반응들이 과연 올바른 반응인가? 신자들이 그 신자 윤리를 가지고 수용할 만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김쌤 들어오셨네요. 잘 안 잡히시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난 그 세월 동안에 사회적 권세가 주머니를 뒤져보면 먼지털만큼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설사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더라도 마약과 같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패배감에 젖기 쉽단 말이에요. 세상을 외면하고 등 돌린 채로 그저 천생의 가리로라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런 피안의 경지로 도망가려고 하는 건 그저 마약에 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약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이상의 사람은 쉽게 패배감에 젖을 수 있어요. 저는 그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에 다니는 한국 목사 전도사 학생들이 상당수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패배감, 뭐 제가 그냥 뭐 조사한 건 아니고 그냥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랬다는 거죠. 이들이 그때 그 패배감을 왜 가졌냐면 지금하고는 다른데 왜 패배감 갖고 살았냐 하면 학교를 졸업해도 갈 자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러니까 학교에 주구장창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학 온 친구들을 보면 한국에서 이미 MDiv 과정을 끝난 친구들이더라. 한 사람도 안 빼고. 이미 목사가 될 수 있는 나이거나 이미 목사가 되었거나 아니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목사가 되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학교에 여전히 뭘 배우라고 똑같은 과정이 MDiv 과정을 또 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과정이 있어요. MA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감에 있었는데 지금 패배감은 약간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다수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패배감에 젖어 있는데 왜냐하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이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먼지 몇 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살아내가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삶이 나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감에 젖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승리의 행진을 벌여야 한다. 즉 시각의 변화가 있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시절을 흘려버리면 이와 같이 탄핵 이후에 어제와 같이 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재무장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현재 2017년 탄핵 이후 한국에 완전히 변해버린 정치 풍토, 이 토양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매우 중요하고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내가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살아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어제와 동일하게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늘살이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려면 여러분들 현실을 외면하고 세상에 등 돌리고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나 천성 가리로다 라고 노래 불러야 소망이 생기냐면 안 생겨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포도주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이와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어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과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으라.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건 믿으라. 그러니까 그 피를 상징하고 있었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세상과 척지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사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박해가 죽음이 될 수도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게 쉽다는 거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그 일이 쉽고 가볍지 않아요. 어떻게 가벼워요? 박해를 당하는데, 미움을 사는데, 왕따를 당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벼워요? 근데 죽음에는 초연할 수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외톨이 당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즐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왕따라는 거룩함을 즐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는데 여러분 곁을 복음을 전했을 때 친구들이 떠나가는 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리고 딸과 친정어미가 다툼을 벌일 거라잖아요. 얼만큼 원수가 돼서.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다. 그런데 세상의 철학으로 무장된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던 바울처럼 그것만 답이 아니지. 스토아 철학대로의 행복을 추구한 삶만이 답이 아니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 사조대로 이해해서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것만은 그것만은 답이 아니지. 거기에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지 하고 하면서 하늘의 그 비밀의 구속 섭리를 가지고 추구해야 할 한 차원 승화된 그 무엇이 있음을 말을 하면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로 시작을 해서 더 나가서는 말된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수 있고 혼자 미친 짓 하고 있다는 등 아니면 혼자 잘난 척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듣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즐겨 주시자고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가볍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잖아요. 내 집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참신자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속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몸짓을 좀 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내 이웃이 진정 누구냐라고 하는 고민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고민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 언저리들을 돌아보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현대를 바라보면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 나는 그들의 참 이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조금도 잃지 않아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존감은요, 내가 설사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또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고 또 남들만큼 권세를 가지지 않았고 또 남들만큼 생긴 것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그 자존감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예민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도록 하면,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성이 이모냥이 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까 모르겠네요. 우리 딸이, 제 딸이 말해요. 졸업을 해요. 대학교 가자마자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여긴 그렇거든요. 한국은 한국이 오히려 법적으로는 자유가 덜한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 쓰라 있는 자녀들이 미국 가정에 있는 자녀들보다 자유를 더 많이 누리거든요. 일단 여기에는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이니까 부모가 시간이 있어야 그 아이들을 다른 데 데려다 줄 수가 있어요. 도서관을 가든지 친구 집에 놀러를 가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나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는 조금 뭐 좀 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그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부모하고 좋은 사람들도, 좋은 자녀들도 말이에요. 대학교를 들어갈 때에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지길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껏 어떤 해방감을 누려요. 저희 애들 셋 다 그랬어요. 저희는 관계가 좋은 편인데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적이 첫째 아이가 같은 경우 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이 좀 늦어요. 졸업이 좀 늦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요번에, 한국 갔다 와서 졸업식에 참석을 하려고 이제 LA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위에 이 양복 저거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잘하면 말이에요. 세일하면 엄청 세일하거든요. 제가 이거 한 20불밖에 안 주고 산 거예요. 이 양복 웃돌이를. 웃돌이만 파는 건데, 20불 정도 주고 산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양복이 한 3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몸집이 변하면서 한 20년 된 것들인데, 저는 옛날에 여기서 지역교회 할 때도 양복 같은 거 잘 안 입었어요. 체구에 비해서 목이 두꺼웠기 때문에 넥타이 매는 것도 불편하고, 한국에서 좀 넥타이를 매는 삶을 안 살고 미국에 오고, 미국에서는 3D 업종 청소 같은 거 하고 살고 막노동하고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양복 입을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복 입는 게 그리 익숙치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복이 잘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안 사고 그랬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누님이 한번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 또 선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한 3벌 정도 있었는데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아니 도네이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웃돌이라도 하나 있고 밑엔 적당히 입고 다니자 그리고 이걸 산 겁니다. 샀는데 졸업식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기지바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지바지가 몇 벌이 있었는데 그게 다 안 맞아가지고 다 도네이션 한 다음에 이제 새로 평생 이렇게 입고 다니질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보시기에 제가 끼울려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위축되거나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제 예를 들으면서 말하기 굉장히 조금 외람되기는 한데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자존감 만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존감 만땅은 설사 내가 가방끈이 좀 짧더라도 가진 돈이 좀 없더라도 그리고 생긴 게 좀 남들 많지 안 되더라도 키가 작고 꾀죄죄한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옷 입성이 좀 형편이 없더라도 저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기쁨, 즐거움 등으로 그 자존감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나를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챙겨줘요? 사랑은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라고요. 사랑은 실천이잖아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제 조카에게도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 그 취직해갖고 왔는데 뭐 대사관에 취직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좀 와서 됐는데 애가 바쁘고 혼자 살고 미국 생활 처음이다 보니까 먹는 걸 대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왜 너한테 그렇게 소홀히 대하냐.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그때 미국 동포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을 때 가고 또 개인적으로 한번 또 뭐 만나러 가고 그랬는데 그때 장을 봐주면서 그랬거든요. 네가 너한테 좀 대접을 해주라. 먹는 거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네가 너를 좀 존중해주고 네가 너를 좀 아껴주고 네가 너를 소중히 좀 여겨줘라. 네가 너를 최대한 대접해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뭐 현대인이라고 먹는데 시간 안 뺏기고 음식하는데 시간 안 뺏기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네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또 착한 조카다 보니까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따라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삼촌 요즘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요 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챙겨주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아껴주지 못하고 내가 나를 배려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즉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가진 아주 존귀한 자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을 늘 직면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요즘에 그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론 그래 보이기는 하는데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는데 지금 제 나이 또래하고 10년 정도 적은 사람들하고의 생각도 많이 다른 걸 제가 느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를 꼴통으로 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저도 헉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불과 10살밖에 안 적은데 생각의 괴리가 크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이 너무 세서 그렇죠. 걸음장치가 별로 없고 또 걸음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걸음장치를 무시해버려도 되는 나라가 한국이어서 법보다 영이 세죠. 대통령이 영을 내리면 국회를 무시하고도 그것이 실행이 되지는 나라가 한국이어서 정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고 지금 심각하게 정치 풍토가 바뀌었어요. 이럴수록 제가 조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 뉴스앤조이, 기독신문 등의 기사를 읽어드렸잖아요. 거의 대부분 현재 2017년 오늘 벌어진 일, 지난 한 달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더라.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외면하더라. 등을 돌리고 있더라.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더라. 대부분이 그 언론에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SNS에서 보니까 변화의 조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혹은 전환이 있는 것이 일부 보여요. 그런데 그 변화는 아주 미미하더라. 그리고 이런 기독 언론들을 통해서 보니까 쌩까고 있어요.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관심이 없음을 알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 부분을 기사로 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은 게 대부분 기독 신문들은 쓰레기 취급을 하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되지만 이전에 그것이 그 하드카피였단 말이에요. 신문지로 나왔을 때 그냥 다 무료였고 배포되는 데 가서 보면 다 그냥 바람에 날리고 막 쓰레기 처리되고 그 개오줌 싸는 거 신문지로 집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 아무튼 기사가 그랬고 조금 났어요. 조금 나는데 그 난 기사 중에 극히 일부분만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김영원 목사,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동 교수 등 요 기사만 빼고 나머지는 전혀 변함이 없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모습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국이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작은 자기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있다면 변해라 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먹고 바꿔먹은 대로 실천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에는 절대적으로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어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은 딱 하나, 적용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구속 섭리 적 해석을 하는 것만 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와 같은 변화를 날마다 모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댓글 볼까요? 댓글 보면 와 우리 김쌤하고 대화를 막 나누셨네요. 해방운동과 같아요. 그랬더니 김쌤께서 해방신학에 거부감이 있으신데 맞아요. 저 거부감 있어요. 해방운동가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나 종교는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선다는 건 어떤 거죠? 예수가 나한테 밥 한 술 준 적 없지만 2000년 동안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건 2000년 동안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밥 한 술 주는 것보다 넘어서는 거라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그리고 우리 김쌤께서는 공자나 시타르타도 밥 한 술 안 주고 2500년 동안 사람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네요.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요건 좀 구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요렇게 말씀을 나눠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해방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아시면서 그래요. 우리 김쌤께서 해방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 그 지금 댓글 다신 분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뭐 댓글이 짧으니까 이 짧은 댓글로만 가지고는 이분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밥 한 술 준 적은 없지만 사람들의 길을 인도한 것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해주셨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공자나 시타르타도 동일하게 길을 인도했으니까 그리고 그분도 동의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있지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건 수도 없이 들으셨으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제가 가서 여러분들께 좀 힘을 얻고 얻어오고 싶고요. 사랑과 위로도 많이 받아오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느끼고 그래서 충전된 사랑으로 위로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아서 또 한동안의 시간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말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길 소원하고 또 하나 더불어서 저가 가지고 있는 뭐 신령한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신령한 은사지만 그냥 영적 선물이라 이게 맞죠. Spiritual gift.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면 상관없지만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나눠드리고 오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좋은 관계를 가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새로 설정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와 같은 관계들을 새롭게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시는 삶을 좀 적극적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전체주의에 함몰되어져 있고 이 전체주의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악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집단은 청산되어야 할 그런 적폐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합법적인 비판을 했으면 이제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산 작업에 몸소 나서줘야 한다는 거죠. 그 몸소 나서주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라고 하는 영적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에 비밀의 자라는 방송을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시작을 했고 우스꽝스럽게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이후에 작은 자 교회라고 하는 온 오프가 결합된 세계 최초의 교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을 시도를 했고 그다음 먼 거리 한국을 1년에 두 차례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등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훌륭하거나 대단한 양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일로 일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저녁 시간을 가지시고 아침 시간을 가지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도 미국에서 발행한 기독교 근본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뭐죠? 개인주의. 그러니까 내 삶만 돌아보는 거죠. 교회라는 터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벗어나서 내가 속한 사회의 눈길을 돌리지 못하는 그 개인주의에 빠져버린 기독교 근본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부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야 한다고요. 지금 정치적 풍토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치적 풍토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토양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사회 영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읽으려는 노력을 기하고, 그런 다음에 원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갖고 조금 더 적극적인 신자로서의 몸짓을 하느님 앞에서 증거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물론 다음 주에 또 뵙겠지만 하루하루를 주님의 눈에 정말 아름답고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또 설교 한 편이 이제 3주째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또 한번 뵙겠죠.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